조금만 하지만 우리 사랑 이곳에 다 담았어 담았어 널 사랑했던 마음만으로도 꽤나 무거워 yeah 네가 좋아했던 리본으로 포장을 하고 좋아하던 양이나게 준비했어 돌아올까봐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시 내게로 다시 내게로 네가 다시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직 그대여 들리나요 하루 지나 끝이라 해도 제발 웃어요 잊어야 하지만 아직 모두 지우지를 못했어 못했어 널 보내버린 사실만으로도 내가 싫어져 yeah 네가 좋아하던 그 옷으로 멋들을 부리고 네가 떠난 그곳에서 홀로 서서 돌아올까봐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오직 그대여 들리나요 하루 지나 끝이라 해도 제발 웃어요 그대만은 타타타타라타타라타타타타타타타 오늘따라 이 멜로디가 슬프네요 눈물을 닦아줄 사람 아프면 안아줄 사람 네 옆에 나였었는데 이제